나를 바라보면 무중력 같아. 몸에 힘이 쭉쭉 빠져 나가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어 멍 때리게 돼. 설명해줘 내게 말이 되게. 너만 보면 나는 바라게 돼. 넘어갈 때까지 100번 찍어 내 갖고 했으니까. 생각보다 더 새침해 보여. 말도 안 돼 또 어지러워.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매 순간이 설렘에 벅차서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여 너밖에. 보이는 건 패고 난 너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너만 바라만 보아도 부담은 같지만 진짜 내 마음 보면 볼수록 어려워.